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5돌세 즈음에서 러시아의 신문 리오 바노라마, 인터넷 잡지 렘추치, 수리아 신문 알바하스, 베네수엘라 신문 베아, 캄보지아 국가 라디오 방송, 에스파냐 바스코 주체사상 연구소조 인터넷 홈페이지가 특집했습니다. 신문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셨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철의 신념과 의지로 미국의 핵위협과 공갈을 짓부시고 우리 공화국을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려세우시었으며 특출한 정치 실력으로 천만 국민을 최후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으로 이끌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를 칭송했습니다.